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집사람 설거지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또 늘 싸우진 않지만 한 번씩 이제 싸웁니다. 그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이제 집사람이 잔소리를 시작하지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한두 번은 뭐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아, 이렇게 하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해. 이렇게 이제 뭐 이러고 이제 마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예,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면 누가 성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참는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어른이 참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고 참는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니까, 뭐 나이가 많으니까 예, 그렇다고 어른이고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이런 다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 당신이 시키니까 내가 하지, 아니면 하지 마, 그래 당신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성숙해진 겁니다. 예. 내가 좀 이제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좀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잘 받아주고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 예, 그러면 이제 성숙해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 예. 내가 참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 이 평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이 팔복의 구조는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두 번째와 여섯 번째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긍휼의 복, 애통하는 자와 청결의 복이 연결이 되어 있고, 온유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를 막 내는 사람 온유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그 감정과 의지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적까지도 내가 이해하려고, 이해하고 품고 갈 수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죠? 너와 내가 다르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그죠? 감정을 또 통제하지 못하면 평화가 없지요. 그죠? 자, 그럼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헬라어 말로는 에레네라는 것인데,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 예. 그 너와 나가 이제 안 싸우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전쟁을 안 해요. 이런 걸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평화죠. 그렇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이제 우리가 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 저놈들이 어떤 짓을 할까, 이 서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특별히 다툼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뭐냐?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 남과 북이 하나가 됐다. 그러면 이제 평화죠. 그죠? 서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죠? 이 평화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중에 누가복음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시대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름이 참 길죠. 원래 이름은 가이사 줄리오스 시저 옥타비오누스 아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로마가 많은 내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정리하고 공화정에서 이제 황제 정치, 황제가 이제 대장이 되는 그런 정치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숭고한 자, 존귀한 자, 신의 대리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도다라는 말은 성경적 의미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신의 대리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우리는 그 시대의 로마를 팍스 로마다 이렇게 부르는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 평화의 로마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로마가 주는 평화가 있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죠? 자, 로마는 어떻게 그 평화를 유지해 갔느냐? 로마가 피식민지, 식민지들을 이렇게 그 통치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폭력과 군사력입니다. 군사력과 폭력. 또 하나는 관용과 융화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다가 군사들을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치안을 유지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무참하게 그 사람들을, 피지배자들을 다 학살하고 죽이고, 그래서 로마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정책은 관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지금처럼 인프라가 다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군사력으로 통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은 관용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너끼리 결정해라. 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로마의 힘을 의지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들이 로마화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지배자에 있는 사람들이, 아, 로마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가 유지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로마화 되면 아,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도록 그렇게 이제 관용의 정책을 쓴 것이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은 로마 안에 어떤 그 이 황제의 숭세 그 성상, 황제의 그 저희가 형상이 한 뭐 35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외에 다른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던 피지배했던 그 지역에는 로마 황제의 성상이 5만 개 정도가 있었답니다. 5만 개. 그러니까 모든 그 피지배자에 있던 그 나라 사람들이 로마의 그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 그 사람을 섬기면서 이 황제가 우리를 평화롭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힘이 우리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믿도록 만들면서 그렇게 힘과 관용의 정치로 이 사람들을 통치했던 시대가 바로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입니다. 자, 그때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군사적인 그 힘으로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아, 그것이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 평화, 그 뜻이 안전이, 진정한 안전이고 진정한 평화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갔습니까? 예. 힘, 저 폭력. 예. 어제 대한민국에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 대단하다.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 그런데 그 100만 명이 모였는데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막 통제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 다 이렇게 모여서 뭐 시위하고, 대통령을 우리가 잘못 뽑았지만 이제 당신이 내려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 시위를 아주 평화스럽게 잘 우리의 의지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죠?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예, 사실은 간디라는 사람이 그랬고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이런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갔습니다. 진정한 힘이죠. 그죠? 예,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합니다. 힘,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래서 무슨 뭐 핵폭탄을 자꾸 더 만들고, 그리고 뭔가 경제적으로 뭐가 이렇게 커지면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제가 지아크 알리라는 그 사회학자가 쓴 폭력의 법칙이라는 글을 실어놨습니다. 폭력은 사실은 더 큰 폭력을 부릅니다. 폭력이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폭력이 안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폭력. 예. 저는 그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때리는 걸 반대합니다. 이거 폭력입니다. 폭력. 예, 폭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물리적인 제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내가 내 감정과 내가 생각해서 이 아이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아이가 고쳐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세상적인 힘, 그 폭력, 그것으로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예, 자금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폭력으로 이라크를 정복하고 시리아를 정복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 다 죽어가지 못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도 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테러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팍스 로마, 로마의 그런 힘, 세상의 힘이 평화를 준다고 말할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또 다른 평화,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평화, 그건 무엇입니까? 그 평화, 그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평화는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써 누리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한 성령, 저 한 아버지, 한 가족, 한 나라 백성됨에 대한 확인. 예.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누리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일시적인.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긴장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너와 내가 친구가 되고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들이 또한 우리의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동시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가족이고 한나라 백성이고 또 우리가 친구이기에 더기에 더 이상 경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 예. 너와 내가 만났을 때 공연한 두려움과 걱정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한테 뭔가를 뺏어가면 어떡할까, 이런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니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평화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평안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하늘에서 평화 뚝 떨어지나? 어떠세요, 여러분? 평화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야, 너 가져와 이럴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니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문제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묻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구나. 평안한 거죠, 그죠? 예. 이게 예수가 주는 평안인 것이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불편합니까? 저놈이 나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저게 왜 내한테 저렇게 하나? 그래서 뭐 공연한 불편한 마음으로 서로를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족이야. 가족이죠.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족인데 같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는 불편함들이 해소되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서 어떤 분이 운전을 하는데 보니까 운전이 영 속도가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운전을 왜 저렇게 하나? 좀 빨리 가지. 여긴 고속도로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교인차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떻게 싹 바뀌었냐면, 그래, 운전은 안전하게 해야 돼. 그래, 천천히 저렇게 해야지. 그래. 그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문서 보면, 그 제가 뒤에 가서 천천히 같이 갔었어요. 예, 우리 편. 예, 내 가족이 된 거죠. 내 가족. 예. 이상하죠, 그죠? 그 전까지 불편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안심이 되더라니까 천천히 가야지, 그래. 빨리 가면 어떡해.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 예, 저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예.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과 내가 하나구나. 저 사람과 내가 한 가족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평화가 시작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평화를 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 평화는 누가 누리느냐? 이 평화는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만 봐도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둠의 길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시작이 됐을 때 평강이 시작이 된, 평강의 발들을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2장 29절과 30절에는 이래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고 나니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접어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 괜찮아 이래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것들을 확인하니까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오해하고 그냥 쓸데없이 경계하고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아이 가족인데 제가. 아, 세상 우리 식구인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아, 그러니 그전에는 이해 안 됐던 것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부족한 걸 보면 어떡합니까? 저 왼수 잘라버리자. 그렇지 않죠. 너 집 나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같이 자라보려고 애를 쓰고, 도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가족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예, 평안을 누리죠.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예. 먼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평화의 본질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평화입니다. 내적. 예, 우리 이 평화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바깥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그냥 잘 지냈어요. 해 웃는다고 그래서 평화롭지 않죠. 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심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진짜. 예, 진짜 믿음이 있느냐, 진짜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건 내적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심의 문제입니다. 진실의 문제죠. 그죠? 여러분, 왜 근데 평화가 없습니까? 평화가 왜 없습니까? 예. 야고보 선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영어 성경에는 you want your own way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네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면서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deep inside yourself. 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왜 못 누리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는 이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 예, 그 욕심, 그 이기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툼을 만들고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다. 사랑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이죠. 진짜 옳고 진짜 성경적이고 진짜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그런 이기적인 그 욕망, 그 이기심, 그거를 숨기고 예, 드러날 때는 이게 옳지 않느냐, 이게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가면을 쓰죠. 그렇죠? 결국 그것은 다툼을 만듭니다. 그건 싸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있으니 어찌 싸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 자,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속마음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못 본다. 그 속에 자기가 그것이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문제의식이 있어야 이게 뭐 수정이 될 것인데 그 문제를 못 보니까 해결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쉼이 필요하고 골방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고요 속에 놓는 시간들, 공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 사막의 교부들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흐르는 물과 맑은 물의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흐르는 물과 맑은 물. 흐린 물과 맑은 물. 예, 흐린 물.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내면에 다 상처가 있죠.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늘 흙탕물일 때가 많습니다. 복잡하죠.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이 흙탕물이 잔잔해집니까?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고 그 흙탕물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고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보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아무리 나를 보려고 해도 사실 우리는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멈춰서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멈춰서는 순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냥 말을 안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말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 넌 얘기해봐라. 예. 이 사람은 끝없이 짓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내면의 침묵을,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진정한 침묵은 자신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멈춰서고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를. 예.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내 다른 사람만 어떻게 잔머리 쓸 것만 생각하고 자신을 안 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고요함,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속사람의 것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처음엔 그 욕심으로 끝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결국은 다 단절을 합니다. 예, 그 욕망들이 결국은 너와 나 사이에 관계들을 단절하고 그 관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나는 혼자 남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이기적인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 그것들을 보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죽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 그것들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것들을 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거짓과 욕망으로 되어졌던 그 미움과 질투로 했던 나의 진정한 그 속사람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화. 자,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평화가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화는 모든 것을 우선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누구하고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누구하고 예, 싸움 상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겁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해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예, 내 마음속에 시기하고 싫다는 마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 와서 화목하고 형제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 내 마음을 털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특별히 같이 드리는 공동체에 누구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너와 내가 다른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 화합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연습을 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화평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화평. 예. 평화를 깨는 사람.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화평을 깨는가? 어떤 말들이 우리의 화평을 깨고 있는가? 어떤 행동들이 우리의 화평을 깨고 있는가? 예. 무심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우리의 평화를 깨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내 하는 말들이 그냥 뭐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야. 미성숙한 겁니다. 미성숙한, 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 성숙해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내 말이 평화를 이룰까? 어떻게 내 행동이 화합을 이룰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화평을 깨뜨리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만을 보고 있으면, 그죠? 다른 사람을 못 봅니다. 예. 화평을 이룰 수가 없죠, 그죠? 물론, 여러분, 평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 예, 뭐, 옳아야 되잖아요, 그죠? 옳아야 돼.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에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정의는 아닙니다. 근데 사랑을 전제라는 정의는 화평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 바르게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하면 화평이 깨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때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은 정의를 외치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뱀이 물려서 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뱀 물려서 왔어, 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서 물렸어요? 어떤 뱀에 물렸어요? 어느 동네에서 물렸어요? 뭐, 뱀에 물린 원인이 뭐예요? 뭐, 이러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겁니다. 그죠? 예,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좀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그죠? 뭐,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빨리 병원 가야지. 그죠? 고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병원으로 가면 끝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병원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답을 기대하며 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고 내가 그 사람과 하나 되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도록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너 왜 우리 교회 왔어? 그렇게 인생 살면서 왜 우리 교회 왔어? 그런 인생을 사는 네가 왜 교회를 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공간 안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과 하나 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평화를 제 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왜 싸웁니까? 정말 우리가 정의의 문제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사소한 자존심과 이기심과 조그만 편함과 욕망 때문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예, 누가 옳은 것입니까? 평화가 옳은 것입니다. 평화, 화목이 옳은 것입니다. 예, 화평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쩌든지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